괜찮은 이 동공 난 네 맘대로 들었다가 는 놓고 Then not the loco Oh-oh 나 미치게 만들어간 듯 탑승한 볼래 Go coaster You're so such a monster Such a monster Such a monster Get away.